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아침 훈련은 해피데이의 김윤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아들이 중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은 가정이자 학교가 되었다. 초등학생 교사인 아내와 중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나는 아들을 위해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아들은 엄마가 가르쳐주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느 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엄마에게 화를 냈다. 참지 못해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아내를 보면서 나는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느꼈다. 원수마귀는 아들 안에 불만과 반항심을 일으켰고 이로써 아내를 화나게 하며 낙담시켰다. 그리고 아들과 아내를 통해 결국 나와 우리 가정 전체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러나 나는 겸손한 기도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했다. 영적 전쟁에서 내가 먼저 승리하기 시작하자 아들은 수학 문제를 못 푼 것이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임을 정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도와주는 것에 고마워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아들은 수학 실력도 향상되고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었던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차가 손을 들고 찾아 자체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자체인 하나님께 속한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신부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보이는 분 계시네. 오늘 오프닝은 김길 목사님의 저서 마음아 이겨라의 일부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디사이플스의 세상의 유혹시험이와 홀리원의 나는 믿네였습니다. 우리 해피 가족들께서는 지난 일주일 승리하셨습니까? 디사이플스의 찬양 가사처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저는 종종 어쩌면 거의 대부분 제가 제 힘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제 힘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본 적은 없는데도 말이죠. 사람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원수를 물리쳐 주셔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맡아주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이올린 연주로 찬양한 곡 듣고 올게요. 소녀 바이올리니스트 제니퍼 전이 연주합니다. 주님과 같이. 오늘 선교지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는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 14위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거의 전 국민이 이슬람교를 믿으며 그 중에서도 순위파가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약 1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고 100년 전 불과 0.1%도 되지 않았던 기독교 인구는 4.4%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는 국외 거주자이거나 이민 노동자들이지만 최근에는 사우디 현지인들 역시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의 발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14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기반으로 한 사우디의 사법체계는 배교에 대한 사형을 포함한 다른 종교에 대한 공적인 표현까지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제정된 법률은 타 종교뿐만 아니라 무신론까지도 테러리즘과 동일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종교나 신념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 개선된 모습도 보이지만 순위파 이슬람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형태의 종교적 표현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게요. 이하정이 부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상체에 옷 입고 어두운 문리쳐 저 원수는 떠네 저 원수는 떠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신 오늘 해피데이 2부 첫 곡은 제이어스의 위대하신 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2부는 요즘 CCM계에서 핫하다는 제이어스라는 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이어스라는 이름의 뜻은 Jesus is with us의 줄임말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이어스는 작은 캠퍼스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이어스를 찬양팀으로 인식하고 계시지만 제이어스는 사실 선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이어스는 아무래도 예배 영상으로 먼저 알려졌는데요. 예배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평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사실 제이어스는 예배팀뿐 아니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향한 부르심을 가지고 예배 영상, 후기 영상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보면서 영상 분야에 관심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과 함께 찬양을 나누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제이어스의 찬양 한 곡 더 듣고 싶은데요.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많은 버전이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제이어스가 부른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뭔가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한 담백한 느낌이랄까요? 자, 제이어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하십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새벽별 같은 날 제이어스 첫 번째 라이브 워십 앨범 The Beginning 중에 시편 139편은 예배곡이면서 CCM 느낌이 나는 특색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특별히 시편 139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쓰여진 곡이라고 합니다. 당시 작곡자인 한 자매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위로가 힘이 되어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편 139편의 편곡은 한국적인 감성과 친숙한 멜로디에 팝적인 느낌을 추가했는데요. 최근 팝 음악에서는 모던함과 아날로그적인 사운드를 함께 조합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편곡 과정에서 아날로그 베이스와 신스 그리고 기타 사운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네요. 대중음악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예배 때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제이어스 첫 번째 라이브 워십 앨범 The Beginning의 수록곡 시편 139편 함께 들어볼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제이어스의 첫 번째 라이브 워십 앨범 더 비기닝에 이어 두 번째 앨범 Born Again이 2015년에 발표됐는데요. Born Again은 거듭남을 뜻하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인의 새 정체성과 새 생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 제이어스의 두 번째 라이브 워십 앨범 Born Again 중에 한 곡 들어볼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말을 하고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오늘 참 많네요. 네, 6번 트랙에 있는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함께 들을게요. 오늘 해피데이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하세요. 주가